다시는 너 위원해 알아서 들을 때 절대 욕내 못내 게 없는 연습 원래 난 때깔 다르지 I gotta keep it 100 저 여잔 화색이 돌아 벌레 죄다 기생오라비 존 티나는 꼬라지 니들 감찬을 사이 허시고 풍년이 왔지 난 뭐하게 야려 마초처럼 완전 바해 이 무대는 내 구역이야 구경이나 더해 쟤네 진짜 멋이 뭔지 몰라 저기 형편 없는 몸짓 좀 봐 스테이지에서 능력게 노는 게 다 Break it up, let it go 오늘부로 품 행세 멀쩡한 날이 없지 와다리가 다리나 사가지 바가지가 갈라리 갈라리야 오늘부로 품행세 와다리가 다리나 사가지 바가지가 갈라리 갈라리야 손 들어 만세요 젊어서 노세요 알겠으면 세요 에요 에요 어렸을 땐 나쁜 짓 많이 해보니 대충 그런 간지 It's time for some action Hey brother 잘 봐도 진짜 깔로 다 엎어 사고파도 왜 사는 우리 타일러 따라해봤자 싸그리 아리 원더스 to the stupid dummy 진작에 좋은 척고 게임은 끝이 났지 쟤네 진짜 멋이 뭔지 몰라 저기 형편없는 몸짓 좀 봐 스테이지에서 능력게 노는 게 다 Break it up, ready go 오늘부로 품 행세 품 행세 Everybody say it yeah. 멀쩡한 날이 없지 와다리가 다리나 사가지 바가지가 갈라리 갈라리야 오늘부로 품 행세 와다리가 다리나 사가지 바가지가 갈라리 갈라리야 Come on 오늘 환영해 사랑 촬영하는 사람아 No no no This moment 행복해 손을 위로 Don't be acting like a loser Like a tumbo 자그만 군들 Let's not for winter Lower down with the yeah. 품 행세 품 행세 Everybody say it yeah. 멀쩡한 날이 없지 와다리가 다리나 사가지 바가지가 갈라리 갈라리야 오늘부로 품 행세 와다리가 다리나 사가지 바가지가 갈라리